quante hanno ancora quel carro. Non lo voglio aiutare. Non lo voglio aiutare. Non lo voglio aiutare. Non lo voglio aiutare. Non lo voglio aiutare. Non lo voglio aiutare. Non lo voglio aiutare. Non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들은 잊어버렸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대신에 손자한테 물어볼게요. 건희야, 암송하는 성경 구절 하나만. 게임은 암송을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이 사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구절을 바로 떠오르지 않아도 대부분의 분들은 다 암송합니다. 거의 대부분.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이 구절을 암송합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9장 23절 암송해 주세요. 동경이 한번 보여주세요. 딱 한번 봐도 다시 가려주세요. 자,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오, 우리에게 계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동성애 축제가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광화문에서 찬성하는 쪽에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쪽에 사람들이 한 3천 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피켓들을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피켓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성경 구절이 어딘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구절을 담아가지고 동성애 축제를 보내는 분들에게 시위도 하고 또 보여드리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네. 이뿐만 아닙니다. 올림픽 열릴 때 가보시면 대부분이 전도하는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누가복음 9장 23절을 들고 전도하는 분을 한 번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주고 나를 주십니다. 한 번도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을 들고 전도하시는 분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재미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 틀렸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복음 속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재밌죠. 제가 뭘 말씀하려고 합니까? 이 문구는, 이 말씀은 기독교를 소개하는데 대부분 우리들이 어울리지 않고 거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예 말하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만 들고 나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따름을 강조합니다. 저는 복음은 믿음과 따름이 합쳐져야 진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믿지 않는데 또 따를 수 있느냐? Impossible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근데 오늘 너무 소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 많이 교회 안에 소비자로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소비자는 뭡니까? 여러분 백화점이나 시장 가서 소비자는 뭡니까?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자기 돈을 가지고 마음에 맞는 것을 거래를 흥정을 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백화점을 방문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듯이 이제는 더군다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사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거북스러울 겁니다. 반대의 이야기를 잠시 같이 고민합니다. 예수님이 초대를 합니다. 사람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 자기를 죽는 것입니다. 제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아무든지입니다. 아무든지. 무슨 말입니까? 한석 목사만, 김현주 전도사만 이 문구가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무든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로 따르려면 초청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 어르신들 같은 더더욱 목사님 나는 저렇게 하면 못 살아요. 나는 딸을 자격이 안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자답게 딸을 하지 않다라고 그게 다 숨깁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님 혹시 여러분 마태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님 마태라는 사람을 따르는 걸 아십니까? 아시죠? 근데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마태가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큰 소리 한번 말해 틀려도 괜찮습니다. 예? 바돌로매 아닙니다. 세리 직업이에요. 마태의 직업이 맞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여러분이 마태복음 9장 9절로 10절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청년들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청년들 어르신들을 청년들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0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9절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니라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라 하시니 일어나 하였느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시되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마태라는 사람이 직업이 뭡니까? 세인계 맞죠? 세인계. 그 다음에 세간에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초청한 게 맞죠? 자, 청년들에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4절 청년들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라는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레인. 알페오 아닌 레인. 레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레인지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부모님이 마태가 레인지파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마태라는 죄라고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입니다. 세리.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단단하게 인정에 뭐가 꼬였는지 마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섬기기로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민족을 등지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세리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세리가 뭡니까? 동포의 돈을 부당하게 빼앗아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남은 이익들을 취해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혹여 세금을 정당하게 걷는다라고 해도 매국노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직한 세리는 로마 당시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백성들을 속여 뒷주머니에 차는 사람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이게 세리입니다. 이게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천덕꾸러기 신세입니다. 불결한 사람입니다. 율법적으로 말하면 성전에 세리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해도 뜰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초대의 대상이 아무든지, 이 말은 누굽니까? 마태, 이 사람이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이 매국노를 우리로 말하면 일본의 앞장이었던 사람을 주님이 세관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 것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는 대부분의 우리는 손가락질을 잘하지만 자기 자신을 잘 못 살피잖아요. 마태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돈을 훔치거나 매국노 역할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합격 기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탈락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해서는 안 된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던 것이 우리입니다. 인생이 뭐 있어?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마태가 늘 이런 삶을 세관에 앉아서 행운을 살았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마태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마태가 따르고 싶어 하는 것만 해도 허락해 준다면 파격적인 건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매국노이 율법을 어기 마태 레이를 불러낸 겁니다. 아마 우리는 지금 충격을 안 받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겁니다. 세리 그냥 죄인도 아니고 죄로 먹고 사는 그 인간이잖아. 세간에 숨은 자신에게 다가오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빈정거리는 충분히 그렇게 예상했던 그 사람을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태와 같은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따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든지 목사만 선교사만 전도사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적으로는 다 이게 동의할 겁니다. 아, 이 말씀은 나를 향하고 있구나. 그런데 교회의 대문에다가는 우리 마음의 대문에다가는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문구를 써놓지만 마음의 단서들을 다 달아놓았습니다. 이혼을 겪은 사람이 오면은 벌써 우리는 마음으로 답을 쌌습니다. 술 중독자가 오거나 마약 중독자가 오거나 그러면 우리는 벌써 어떻게 합니까? 경계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환영하는 문구를 써놓고 마음을 하지만 사실은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입고 다니려고 하지만 옷만 잘못 입어도 벌써 레이저 광선을 쏘고 누구든지는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고 특정한 음식을 즐기며 특정한 경제적 지위에 있는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나 오라고 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면 난처한 꼴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당신이 이곳에 들어오긴 해도 괜찮지만 내가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기억해. 암묵적인 압박이 느껴져. 옷을 그렇게 입으려면 오지마. 말을 그렇게 쌍욕을 섞어 살려면 안 돼. 헌금할 돈이 없으면 오지마. 다 늙어서 밥만 충전할 것 같으면 벌써 마음으로 정지해. 오지마.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오려면 대학도 나와야 하고 젊어야 하고 지식이 있어야 하고 돈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는 벌써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다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초대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는 겁니까? 저런 과거를 지닌 자에게 따라오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지금 농담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무든지 마태를 부르면서 아무든지 이혼한 사람도 심지어 동성애자도 아무든지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이 지금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든지는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게 어떤 벽이나 문턱을 높이는 장벽도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나오면 마음의 경계를 낮추고 활짝 환영해야 합니다. 그가 이혼한 사람이여도 그가 실추정을 했던 사람이여도 가난해도 허리가 굽어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힘든 노인이여도 장애자여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상만 봐도 온유하며 넉넉함이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라도 환영하며 누구에게도 눈통을 주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든지 다음에 나를 따라오려 하더라.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려거든 이 말을 어느 학자가 너무 멋있게 전했어요. 데이빗 플래시라는 분이 이렇게 썼어요. 남자와 여자의 연인 관계 속에서 쓰는 단어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해서 그 단어를 따라오려거든 이 문구는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여자가 그 사이에 쓰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나 따를 수 있는데 따르려면 열정으로 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는 애인을 쫓는 사람처럼 넋이 나간 사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경험을 해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신데 사랑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비이성적이 됩니다. 비논리적이 됩니다. 마음과 자원과 에너지를 모두 다 쏟아붓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고 이 말은 사랑에 빠진 관계를 염두에 둔 말입니다. 제가 벌써 초등교회에 있을 때 제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전도사가 있어요. 그 박세미 전도사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결혼하니까 참 오래됐죠.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얼마나 순진했습니까? 여러분 자켓으로 그렇죠. 뭐 데이트를 할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는데요, 처음 팔짱을 꼈을 때 가슴이 얼마나 뛰었었는지. 편지를 한번 쓰면요 16장을 쓴 적도 있습니다. 김성희씨 한 번에 어떤 때는 12장을 쓴 적도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지장관님, 제집사님이었죠. 건설업이니까 집사님 판매를 하나만 갖다 주세요. 판매를 갖다 주세요. 거기에 제가 리서치를 하고 막 해가지고 제가 직접 시를 썼습니다. 시의 제목이 세표입니다. 세표. 제 아내의 가치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매일 통화를요, 한 시간 이상씩 했어요. 그럼 그 한 시간 통화를 하기 위해 세 시간씩 준비했습니다. 합성, 제가 그전 주에 했던 학생도 설교.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유머하게 된다. 제 아내와 제가 한번 내려가는 대학에 한번 올라가는 동대구 여기죠. 수차례 내려갔습니다. 제 아내가 올라갔는데 기쁘게 만났는데 월요일에 저를 만났지 않습니까? 내려갈 때 표정은 당신은 아닙니다. 이런 표정을 지으면 4시간 10분인가 걸렸어요. 동대구역까지. 그런데요 4시간 10분 동안 옆에 타가지고 티켓을 끊어서 나는 당신이 찾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설득했습니다. 제 동생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장미꽃도 사고, 곰돌이 인형도 사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못할 뜻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청년들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경험해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혹시 여러분 값진 진주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혹시 비유, 그 비유 기억나십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금이라든지 보화를 전쟁이 나오고 숨겨둘 때 밭에다가 숨겨둡니다. 밭에다가.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그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렸다. 어떻게 알 길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사람이 마침 가다가 그 밭에 우연찮게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 묻고 돌아가서는 자기는 전 재산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면 값진 진주를 발견했던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쫓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다 팔아 따라가는 자의 말을 비유로 해놓은 것입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주님께 전부를 내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 안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제자는 사람을 위해 미친 사람처럼 자기의 전부를 다 드립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몸을 사립니다. 전부를 걸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여차하게 빠져나올 구멍 납니다. 종교인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원하지만 오늘까지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보화를 발견했던 그 밭의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보화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 기쁘게 그것을 삼고 예수님을 따르는 영광, 애인과 사무친 사랑을 하듯이 그렇게 따르라는 것이고, 그 의미는 자기의 전부를 다 내어놓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조건이 붙습니다. 따라오려거든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잠시 내 전부를 내놓고 따를 수 있겠니? 이 말인 겁니다. 선택하라 이거죠. 예수님을 전부를 내놓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종교인으로 그저 적당한 제스처를 취하며 있다가 또 한 주 살다가 또 주일날 적당하게 이렇게 살 것인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전부를 위해서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일부를 주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를 드려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일부만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일순만 사랑했기 때문이라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에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성도여, 사랑에 미쳐보셨나요? 주님의 사랑에 미쳐보셨나요? 그리스도와 여러분 사이에 남들한테 연애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이야기들이 경험되고 있나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예수님 미쳤어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시나요? 종교인들은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런 인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저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그냥 그분을 쫓는 신용을 할 뿐입니다. 큰 사랑과 열정이 없습니다. 헝금 주머니에 헝금 바구니가 돌아가니까 몇 분 됩니다. 교회 행사가 목사의 눈치도 있고 하니까 몇 번 참여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관계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려면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든 지 나를 따라오라. 우리 모두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애인을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에 전부를 내걸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에 뭡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고.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교회에서 전도 설교를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한 적을 본 적도 없습니다. 아무리 기름 키우려도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들리지 않는 것이 오늘날 소비자들의 욕구를 반영해 놓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라는 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신만 챙기는 문화 속에 사는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 부담스러워서 교회도 나오겠습니까? 인기가 없죠. 이런 말을 하면 제자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제 가족이 아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동의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저는 온전히 다 당신의 것입니다. 술의 쾌락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포르노의 흥분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매우 대우와 같은 집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자유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묶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남들의 의복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반면에 존경의 능력,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를게요. 다 제가 가진 재물을 다 처분하고 따르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제발 제가 평범한 사람 다 용서할 테니까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놈은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라고요?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게 속붙은 욕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 돈은 제 인생은 건드릴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적당히 따를 테니 난 그렇게 있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종교인들입니다. 혹시 우리 젊은 분들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써서 플래시테리아이라는 말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미국사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는 말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몸이 많이 나빠진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채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채식주의자라는 말이 나왔죠. 고기는 하나도 안 먹고 야채 이런 것만 먹는 거죠. 근데 플렉시테리아라는 말은 보통 때는 채식을 먹는데 소세지라든지 닭고기 가슴살 이런 것이 너무 먹고 싶으니까 특별한 날은 소세지와 닭고기 가슴살을 먹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반절 채식주의자. 그래서 플렉시테리아 이렇게 100% 채식주의자는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 중에도요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반 채식주의자 같은 반절만 그리스도인인 사람. 예수님 나 정말 좋아해요. 나 정말 예수님 때문에 위로 많이 받았어요. 가난자를 섬기고 싶지요. 나 교회 다니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너무 지나친 욕을 나한테 하지 마세요. 나 예수님 좋아한다니까요. 제발 혼절 승려 같은 것은 강요하지 마십시오. 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니까요. 그런데 막 100%로 전부 다 드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반절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성도를, 제자를 노예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소비자와 노예는 극과 극입니다. 소비자는 뭡니까? 쇼핑할 때 물건을, 자기 마음에 가는 물건을 골라서 돈을 지불하고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다. 재산도 받을 수 없고 예수님 당시의 너희는 개인의 정체성도 심지어 없었습니다. 너희는 태도도 없습니다. 하루 일과 끝나고 여전히 너희 일뿐입니다. 너희는 협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제자들이 뭐라고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고 소개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베드로 사도가 했던 말입니까? 사도 중에 제자 중에 제일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1장 1절이요.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제자인 시몬 베드로. 아니 내가 만약에 베드로라면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3.0을 해결시켜 초대교회를 만들었던 베드로 얼마든지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화상상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 무리를 걸어보았던 베드로. 근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제자인 시몬 베드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요한, 디모데, 유다 다 같은 방식으로 소개합니다. 그 앞에 하는 바로 베드로 전서 앞에 하는 뭡니까? 야고보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1장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합니다. 예수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예루살렘의 초대 의장 야고보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야고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찾아보지도 않겠습니다. 오늘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격했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던 바울은, 소아시아의 13개의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은, 이렇게 소개할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소비자가 아닌 노예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초대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노예로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 안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노예가 되라고 우리 모두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하면 누가 씁니까? 너무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늘 공급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세상의 가축 다 주의 것이었으며 주님은 피로를 따라 우리를 지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말 한마디 있으면 자연세계도 파도도 잠잠해지는 것을 그 주님께서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어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다 주었으니 너희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쫓아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말을 뭐 다 아시죠?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좋아하는 분이 있죠? 본헤파라는 분이 이 구절을 해석했습니다. 본헤파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모르실 때 야! 너 와서 죽어!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 본문 구절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너 나를 쫓아오면 성공할 거야. 너 나를 쫓아오면 행복해질 거야. 너를 나 쫓아오면 병 나을 거야.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와서 죽어라. 이런 부르신다고 해석합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 비둘기도 있지 않습니까? 평화의 성 아니 목자의 지팡이도 있지 않습니까? 보호의 상징. 아니 무지개도 있지 않습니까? 희망과 약속의 상징. 왜 하필 멋으로 이은 두 개의 피투성이 나하고 기도인 십자가를 선택했을까요? 그냥 십자가는 그냥 죄수의 도구가 아닙니다. 로마인들이 피정복민들,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죠. 굴복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처형을 두고 있느냐? 수많은 처형 방식이 있었습니다. 불에 태우거나 돌에 던져 죽이면 손쉬웠고요. 칼로 죽여도 됩니다. 근데 한 번도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십자가는 백부장이 있어요. 군사가 두 사람 이상이 있어요.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비싼 처형 방식이. 왜 굳이 그런 십자가를 삼느냐? 만일 앞에서 죄 있는 엿보이기 위해서 했어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 말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어요. 죄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머릿속에 똑똑히 심어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심벌이었어요. 상징. 그러니까 편안하게 십자가를 지고 쫓는다. 있을 수 없는 일. 아예 포기를 하셔야 된다. 십자가는 어두움이나 고통스러운 예수님을 따르고 결심한 것은 때로는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감내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국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다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를 하실 때 그냥 초대를 합니다. 너의 전부를 놓고 따라오라고 말하고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과 자기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 쫓아오라고 와서 죽으라는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설교가 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이 메시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소비자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욕구상 선천적으로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십자가보다는 알람을 추구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편안하게 대하고 그날 사람이 몰려오니까 건강과 부를 약속하는 편안한 십자가를 지고해버렸습니다. 교회 목사가 성도를 소비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약속합니다. 십자가의 일을 쑥 빼놓고 항상 축복과 평화와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순정한 기독교 쓰신 분들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전부를 주라. 너의 시간, 너의 돈, 너의 일의 일부는 필요 없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육신을 고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왔노라.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해석해 놓습니다. 미롱책은 소용없다. 여기저기를 가지치게 해봐도 소용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무 전체를 쓰러뜨리는 것이다. 이빨을 하나 내거나 금을 씌우거나 구멍을 메워야 그때뿐이다. 아예 뽑아내야 한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슬로건은 십자가이며 매일 죽으라는 것이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오늘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를 것인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네. 오늘만 그러면 되면 좋겠는데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변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지는 사람이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신을 죽이라는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니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빼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죽으면 산다는 것이죠. 않고 날마다 중노라 하면 사실은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에게 미치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일부분이 아닌 여러분의 전 세계를 들어 주님께 다 드린 자들로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했던 것처럼 남편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께 전부를 내걸고 따라가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이것이 합쳐졌을 때만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몇 명 되지 않지만 여기 모인 주의 백성, 예수에게 미쳐 사는 인생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부분이 아닌